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용남 동지는 기르기즈 공화국에서 화물수송기 추락사고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살림집들이 파괴된 것과 관련해서 17일 이 나라 대통령 알마즈베크 아탄바예브에게 위문 전문을 보냈습니다. 전문은 대통령과 대통령을 통하여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에게 깊은 애도와 위문을 표한다고 하면서 유가족들의 슬픔과 피해 후과가 하루빨리 가시워지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지적했습니다.